3억 원. 3억 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파트 한 채 값? 아니면 골프 가방 하나를 꽉 채울 수 있는 지폐의 금액? 여기 3억 원에 또 다른 행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김포에 한 초등학교가 있어요. 전교생이 한 80명 남짓. 한때 폐교될 뻔했던 아주 작은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옥상에 멋진 천문대가 있는데요. 최첨단 천체 망원경까지 갖춘 천문대입니다. 그 학교 아이들의 생생한 수업 장소이기도 하고 또 근처 학교 학생들에게 개방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천문대가 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3억 원. 우리 아이들이 별을 볼 수 있는 천문대 하나를 꾸밀 수 있는 돈이었네요. 골프 가방에 담겨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돈 스스로도 몰랐겠죠. 오늘 FM 영화 음악 첫 곡, 영화 IQ, 아인슈타인에 대한 영화였죠. 맥라이언이 함께 나왔었는데요. 그 영화 중에서 레리 그루스가 부른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갑자기 왜 장유선 학생이 이 곡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시험 기간에 많이 듣는다고 하셨죠? 휘경 여자고등학교 문법 선생님인 정영현 선생님이 FM 영화음악 팬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이 소개된다면 꼭 이 말 전해달라고 하셨죠. 선생님, 이번 문법 시험 조금 어려웠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험 좀 쉽게 해주지 그러셨어요. 정영현 선생님 듣고 계세요? 야, 요즘은 문법이라는 과목이 있군요. 야, 문법 선생님은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데 사실 정영현 선생님은 저희 인터넷 게시판으로 사연 자주 올려주시는 분이잖아요. 보면 참 딱딱한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분 같아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듣는 시간 기분이 좋은데요. 누구시죠? 편지나 엽서 같은 것은 사내가 만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는 김상수 씨. 그런 생각이 좀 변하셨나 봐요. 그래도 아직 편지나 엽서는 안 만지셨잖아요. 인터넷 게시판으로만 글을 올려주셨잖아요. 혹시 편지나 엽서를 쓰실 생각이 있으시면 받아 적으세요. 우편번호는 150-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번 주에 저희가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반지의 제왕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로요. 참 FM 영화음악 연말 청취자 영화상 이제 그 각 부문 선정을 했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으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문별 영화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화 이 부문에는 이 영화가 딱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단 올해 2003년에 개봉한 영화들에 한해서 각 부문별 영화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다 모아서 그 결과대로 영화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ING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 텐데 이 영화를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하셨죠. 김향미 씨. 또 이세은 씨도 재미있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슬픈 부분에서는 더 감정을 짠하게 만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의 가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하셨죠? 윤진선 씨, 남자친구랑 ING 봤다고 하셨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날까요? ING 중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Bird. 예고편보다 재밌을까? 새로 나온 영화들을 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주시는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음악 들으면서 오시려면 뭔가 막 이렇게 현미경 돋보기 맞아. 돋보기, 뭐 선글라스, 뭐 바바리 코트 다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네, 좀 예.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쿨한 이지훈 편집장님의 분위기랑 좀 어울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들 어떤 영화들 보셨어요? 네, 이번 주에는 제일 먼저 뭐 올겨울에 가장 외화 중에서는 대작이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고요. 반지의 제왕 3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부제가 왕의 귀환이라고 붙어 있죠. 네. 뭐 이 반지의 제왕 스토리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1, 2편 많이들 보셨고요. 네. 3편 스토리는 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그 2편에서 세우된 왕국이죠. 세우된 왕국과 그 이제 사우론의 군대가 헬렘 협곡에서 전투를 벌였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저기 사우론의 우르크하여 오르크 종족 대군대가 한 20만쯤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니까 숫자야 뭐 마음대로 불릴 수 있는 거고. 그 군대가 이제 그 인간 왕국을 침범을 하죠. 근데 이제 인간 왕국에서는 그 대비를 안 하고 있었고 이제 세우된 왕국에 도움을 청하고 세우된 왕국에서 이제 그 부족들을 규합해서 여러 왕국을 규합해서 결국 그 대평원에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줄기는 역시 이제 프로도와 샘 그리고 골룸 일행이 그 절대 반지를 운명의 산에 던지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뭐 제목 그대로 인간들이 이기고 왕이 귀환을 하고요. 아라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반지는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던져지긴 합니다. 그 네. 세부 상황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골룸이 어떤 역할을 하고요. 샘도 큰 역할을 하고 프로도는 상당히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시리즈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그냥 짚고 넘어가면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첫째는 그 당초 이 톨킨이라고 하는 원작자가 이 시리즈를 소설로 썼을 때의 그 심정 네. 또 어떤 말하고자 했던 바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 시리즈는 2차 대전이나 나치 등등의 어떤 전쟁의 기운들 또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악의 어떤 총화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려해서 만들어진 시리즈고요. 그 절대반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프로도조차도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걸 끼면 자신이 어떤 굉장한 악의 힘을 갖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그런 유혹이 앞에 던져지고 거기서 스스로 이길 때에 세상도 구원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과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네. 굉장히 그 서사적인 이야기치고는 굉장히 그 내밀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점들을 일단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 이야기가 피터 잭슨이라는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터 잭슨은 뉴질랜드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고무 인간의 최후라고 배드 테이스트라는 그 사람의 이제 데뷔작인데 정말 그 어설프게 그지없는 네. B급 영화도 아니고 거의 뭐 F급 영화 정도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감성을 가진 감독이 헐리우드에 입성을 했고, 헐리우드의 어떤 대작보다도 커다란 영화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가만히 보다 보면요. 우리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맛이 있습니다. 맞아요. 피터 잭슨다운 네. 면이 있는데, 피터 잭슨이 이제 뭐 데드 얼라이브나 이런 좀비 영화들 또 그 코믹 호러 영화들 이런 거에 네.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1편 볼 때 1편에 그 사우론의 9명 흑기사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흑기사들이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네. 흑기사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또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쓰러지고 이러는 면들이 마치 데드 얼라이브에 나오는 좀비들을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3편에서도 보면요. 이 인간 종족의 군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그 아르웬이 이제 더 군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자들 즉 죽은 사람들을 네. 이렇게 불러들이는데 그게 다 사실 좀비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럼 B급 공포 영화에서의 좀비 개념들을 이런 서사 판타지물로 끄집어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거대하고 광활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도 피터 잭슨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어느덧 헐리우드도 그렇게 조금 뭐랄까요, 감독의 어떤 스튜디오적인 취향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영화들이 네. 이제는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게 되죠. 예. 그러면 블록버스터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면들이 사실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도 그렇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드보이입니다.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는 크게 두 가지 면으로요. 박찬욱 감독이 만든 그 이야기 스타일은 절대 이게 주류 감성의 그렇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또 그 류성희 미술 감독이 작업한 그 미술적인 공간들이나 이 색채 감각이 이게 완전히 B급 감성이에요. 네. 이게 절대로 주류 관객들한테 통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된단 말이죠. 네. 300만 고지 넘어쓰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한국에서도 드디어 그 어떤 올 한 해의 어떤 경향이 그 이전까지의 무슨 조폭 코미디니 이런 어떤 조금 희상적이고 가벼운 트렌디의 기획 마인드가 아니라 감독의 어떤 취향과 재능이 대중성과 연결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정말 능력 있는 감독들의 취향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반지의 제왕 3편 그 시사회에서는 한 3시간 반 정도였거든요. 네, 이 그렇죠. 길이 그대로 개봉이 네, 그렇죠. 되나요? 그대로 개봉하죠. 아, 그렇군요. 이 영화의 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밀도는 뭐 글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실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요 소설을 읽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예. 워낙 대단한 소설이고요. 네. 이 소설을 가지고 그 해석을 내리는 그 어떤 외전이나 또 해석전 같은 것들도 뭐 엄청나게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1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책이 한 권이 발간이 그렇죠. 됐고요. 1편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중간계냐 뭐 중간 대륙이냐 이런 네. 명칭 하나 쓰는 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그 내친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고, 이 영화 자막 그 입히신 분은 굉장히 또 비판도 많이 네. 들으시고 그랬던 면이 많죠. 사실 그런 면에 따지면은 영화적인 밀도는 소설 밀도보다는 떨어지죠. 떨어지나 네. 역시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상상 속에 그 문자 텍스트를 광활한 스펙타클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만만 해도 물론 대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21세기 넘어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시리즈 중에는 분명하죠. 네. 그 잊혀지지 않는 시리즈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는 원작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가요? 아니면 영화 자체의 스펙타클인가요? 혹은 감독이 집어넣는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독이 집어넣는 또 다른 메시지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네. 예. 원작, 이제 재밌는 것은 원작과 그 영화적인 비중이 그럭저럭 균형이 잡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경우는 네. 다소 이제 그 원작에 비해서는 영화화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피터 잭슨은 그런 것들을 자기 메시지는 없더라도 자기의 어떤 감각이나 영상적인 힘으로 많이 따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워낙 원작이 가진 힘이 컸기에 영화에 대해서 뒷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묘한 그래도 균형을 이뤘다고 네. 생각하고 조화가 아주 근사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지의 제왕 3편 왕의 귀환이 이번 주에 개봉하는데요. 이영인 씨, 12월에는 무엇보다 반지의 제왕이 개봉하니까 기쁘다고 하셨죠? 이용은 씨도 무척이나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이 두 분이 신청하신 영화 속의 한 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레녹스가 부르는 곡입니다. Into the West. away, safe in my arms. You're only sleeping. What can you see? '반지의 제왕' 황상편 왕의 귀환에서 애니 레녹스가 부른 Into the West였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과연? 새로 나온 영화들, 개봉작들을 미리 보는 순서인데요.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와 함께 영화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뭐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고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화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영화가 볼만할까요? 예, 이 영화는 그 의외의 수작입니다. 아타나주아라는 영화예요. 네. 캐나다 영화고요. 네. 에스키모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예. 이 아타나주아 하니까 이제 아나콘다 이런 거대한 뱀이라고 하지만 에스키모인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이 영화는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에스키모 부족에서 그 어떤 권력을 놓고 또 어떤 사랑을 놓고 다투는 젊은 어떤 용사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게 젊지는 않습니다. 그 이미지는 다 코수염 달리고 그 아타나주아는 아막주아라고 하는 그 형과 그 형제인 사이고요. 네. 그 이 집안과 또 다른 집안에 어떤 악의 힘을 빌어서 이 권력을 잡은 또 다른 이제 용사가 있고요. 네. 이들 사이에 어떤 여인들이 얽혀 있고 서로 간의 어떤 질투와 또 힘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얽혀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 라인보다는 에스키모인들의 실상 그 삶의 네. 그 모습이 너무나 다큐멘터리적인 터치로 네.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네.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저는 굉장히 황홀을 했어요. 그 광경들을 보는 예. 것이 그 거대한 설원을 뛰어다니는 에스키모인들의 네. 모습이나 혹은 저는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 에스키모인들의 이글루를 어떻게 짓나 저는 굉장히 네. 애들 궁금했는데 네. 그 이제 물론 예상대로 짓더라고요. 예. 겉에서부터 해가지고 꼭대기에서 이제 맨 마지막 그 얼음을 올리고 뭐 이런 아주 자잘한 디테일들한 것들이 그 어떤 우리가 이게 분명히 허구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그 생활상에 밀착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떤 다큐멘터리 같다 혹은 리얼리티를 굉장히 재현했다 이런 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사실 그런 식의 사실 그대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어떤 인간을 들여다보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신화적인 이야기들이나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죠. 그 파졸리니 감독 같은 네. 경우에 그 굉장히 그 어떤 신랄하고 또 해부학적인 시선으로 그 어떤 인류의 모습들을 담아내고요. 그것이 인류학적인 보고서까지 될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부에서의 어떤 들끓는 욕망의 충돌들, 또 선과 악의 부딪힘, 또 어떤 대의 명분과 또 아주 치졸한 마음들의 싸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일상사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허구의 극을 꾸미지 않더라도 그 생활상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에스키모인들의 삶의 방식, 에스키모인들의 어떤 살아가는 마음의 또 어떤 여정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바로 그런 점에서 뛰어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이제 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질투나 사랑, 권력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고전적인 것들이죠. 네. 우리가 셰익스피어 극에서도 많이 보았던 것이고 인류 역사상 수많은 멜로드라마들이 차용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조차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은 그냥 재밌어요. 아, 이게 사람 사는 게 어디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닐 텐데도 또 에스키모인들은 풍습 자체가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결혼 제도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면을 또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도 시사회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혹시 그 우리가 우리와는 너무 다른 이국의 생활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면서 거기서 흥미를 유발하는 혹시 그런 우리 민족지적인 뭐 영화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깐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뭐 대상을 받았잖아요. 예. 혹시 그런 혐의는 없나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80년대 동안에 중국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하고 칸 영화제에서 그 엄청난 세일을 일으키면서 네. 서방에 알려졌을 때 그것은 우리가 셀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명칭을 네. 썼었죠. 특히 이제 첸 카이겨라는 감독에게 혐의가 많이 갔었는데 네. 동양을 스스로 신비화함으로써 서구인들에게 이색적으로 보이게 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스펙타클을 그들 자신이 만들어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타나조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는 어떤 에스키모인들의 생활이나 어떤 자연 풍광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신화적인 것과 신비주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신화적인 것은 그야말로 인간들의 어떤 생활 방식의 원형을 에키스를 뽑아내기 위한 방식이었다면 결코 이 영화는 신비주의로 사람들의 눈을 미혹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 영화를 우리가 흔히 보는 상업 영화 물론 이것도 상업 영화지만 헐리우드 영화에 길들여진 관객들에게는 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한 영화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흥미로운 그 대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화된 이야기는 사실 헐리우드 영화들하고 이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떤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것이, 예를 들어서 허위냐, 아니면은 그게 어떤 리얼리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재미가 있으실 것이고요. 또 하나의 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얘기를 할 때도요. 영화적인 리얼리티와 현실 그대로의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적인 리얼리티라고 현실 그대로의 리얼리티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법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영화로 가져왔을 때는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영화적으로 재가공하는 것이 감독들이 만드는 영화적인 리얼리티인데 이 영화가 흥미로운 점은 영화적인 리얼리티의 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네.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리얼리티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허구냐 사실이냐의 어떤 뒤섞임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구조 자체에는 우리가 익숙한 어떤 멜로드라마를 차용하고 있다. 이런 면들이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헐리우드 영화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어떤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가 워낙 생생해서 보는 관객들이 그 안에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영화 중반에 들어가면 네. 느끼게 마련인데요. 저희 청취자 시사회를 했어요. 사실 아테나주아를 위해서 몇몇 분이 그 소감을 올려주셨는데 강동훈 씨 같은 경우는 영화의 북극에서 그러니까 에스키모들이 36.5도의 존재들이 엮어가는 이야기가 전혀 낯설지가 않다.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고요. 참 덜 익혀진 고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덜 익혀졌으나 정말 이 우리가 너무 기름진 스테이크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다. 길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이 덜 익혀진 고기를 보니 너무나 따뜻하고 배부르다. 한동안 그윽한 눈빛으로 친구들의 등에 내 손을 집어넣는 짓을 할 것만 같다. 영화를 보면 이 행동이 무슨 의미를 가진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동훈 씨는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고 또 최도훈 씨 같은 경우는 에스키모의 생활 안에 녹아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가슴 깊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뭐 장장 3시간 큰 사건이나 어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구조를 가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한다고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아타나주아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이준호 씨도 신청을 하셨죠? 아타나주아에서 아타나주아와 오키가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글루 안에서 푸야와 아투아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면서 부르는 랩 같은 노래 띄워달라고 하셨어요. 이 곡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문득 오키는 그 악의 화신 같은 화신.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 곡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준호 씨. 하지만 이 곡은요, 푸야와 그 아타나주아가 사랑하던 이름이 뭐죠? 아투아. 아투아인가요? 네. 예, 아투아가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Our Beautiful Land. 네, 언젠가 제가 이 시간에 아테나주아의 한 곡을 들려드리면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같은 곡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나오는 동안 지금 임재윤 PD와 이지은 편집장이 다 함께 노래 같은 노래는 없고 무슨 새김질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되게 근데 자연스러워요. 꼭 우리 그 노동요처럼요. 네. 예, 아테나주아 중에서 Our Beautiful Land 들어봤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개봉되는 영화를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와 함께 미리 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개봉되는 영화 반지의 제왕 그리고 아타나주와 볼만하다 좋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볼만한 게 어떤 영화가 네, 있을까요? 이 영화도 참 볼만합니다. 붉은 돼지라고요.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10여 년 전 영화인데요. 이제 개봉을 합니다. 사실 이 비디오 테이프로 이미 많이 돌았어요. 예, 많이들 보신 예. 영화인데. 근데 사실 이제 뭐, 저 바람개국에 나오시카나 이런 네. 작품들에 비하면 약간은 좀 덜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죠. 뭐, 줄거리는 간략히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주인공이 어떤 그 전쟁에 대한 혐오와 그런 부분들이 반지의 제왕하고 좀 테마가 비슷하네요. 네. 그 스스로 마법을 걸어서 돼지가 되죠. 그리고 무인도에서 살면서 이른바 공적이라고 불리는 하늘의 적들과 이렇게 싸우는 이제 그런 네. 과정인데 하늘의 적들이 이제 이 돼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미국인 비행사를 뭐 고용을 하고 또 이 사람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이 돼지가 이제 붉은색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이제 붉은 네. 돼지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돼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영화는 글쎄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진심이 가장 어떤 순수한 형태로 네. 드러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의 무슨 자전적인 영화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인공을 돼지로 세웠다는 점이에요. 네. 그 부분은 미야자키 하야오는 원래 자연 친화 사상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영화에 나오는 동물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 부박한 인간 세상하고 좀 별개의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네. 그런 존재들이죠. 네. 그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돼지를 좋아한다라고 해요. 네.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기 자신을 그 캐리커처할 때는 늘 돼지의 모습으로 그린다고 하고요. 그런 어떤 것을 보면은 그 나우시카나 이렇게 조금 인간의 형태로 돌려쳐서 표현하지 않고 바로 곧바로 돼지를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원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 돼지가 비행사라는 점입니다. 그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전부 하늘을 날아요. 그 나우시카도 비행의 일종의 비행 소녀잖아요. 예. 그 저 코난을 떠올려 보시면 예. 코난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육체적인 힘과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비행이죠 다. 네. 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그 우리가 와호장룡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요. 그 영화의 어떤 그 어떤 육체적인 이미지와 내적인 철학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그 어떤 허황된 이야기들에 비해서 그 영화는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내공과 어떤 무술 같은 것이 일종의 그 중력장을 벗어나고 있죠. 그 뭐 벽을 기어다닌다거나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네. 것들이 그 이안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과거 무술 영화처럼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아니라 정말 저거 와이어 들고 나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은 돼지에 발붙이고 사는 거를 싫어하는 네. 그런 세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 어떤 그 몽환적인 그런 곳에서 자신의 이상향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그런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자연 친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고요. 그 이면에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도저히 이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안식과 또 평화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훨씬 더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람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어떤 비행과 네. 공중을 날아다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가장 원초적인 형태에서 나타난 영화가 바로 붉은 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 중에서 반드시 어떤 찾아보셔야 할 그런 작품이죠. 네. 그 영화 속에 음악도 참 좋죠. 예, 그렇죠.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 뭐 음악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고요. 그 또 하나 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영화는 그 2004년이 되면요. 네. 그 일본 문화 전면 개방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 4차 개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네. 4차 개방안은 그동안 묶여 있던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일종의 전격적인 개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야말로 본격적인 개방이고 네. 우리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 영화 시장이 큰 타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완전 개방이 아니고 그 전문가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점진 개방을 하겠다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발표가 된 이래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애니메이션 업계 쪽에서는 절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형태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는 몇 명의 전문가들과 이미 협의를 끝냈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작은 스크린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이대로 일본 영화가 개방을 한다면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는 또 이제 막 도약하려고 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전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말은 일견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사 영화, 한국 실사 영화들은 어느 정도 사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새는 한국 영화 더 많이 보시니까. 네. 근데 한국 애니메이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정말 너무나 걸음마 단계인데 네. 일본 영화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또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는 네. 일본 문화가 점차 개방을 해 왔는데요. 일본 영화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실사 영화든 애니메이션 통틀어서 잘 안 돼요, 일본 영화가. 애니메이션도 그런가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실사 영화로도 치자면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개봉했던 춤추는 대사선 춤 네. 같은 경우가 거의 영화가 안 됐어요. 네. 그 이상하게도 일본 영화,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아닌 것 같은데 정서적에 아직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 맞아요. 조금 힘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상 전면 개방이 된다 한들 양측이 우려하는 것만큼의 심각한 충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엄청나게 잘 된 경험을 한번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과거 아주 그 명작 재패니메이션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가 그 의구심을 사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대책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대책이 그러나 정부의 보호하에 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호한다라기보다는 몇 년 이내에 어떤 기획을 좀 가지고 점차적으로 한동안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풀어준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장경제 원리로 부딪히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조금 머리를 많이 쓴 그런 네.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업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나요? 지원책은 있습니다.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지원이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관변 영화 스타일이 되기가 쉽고요. 예. 그것은 어떤 배급이나 그 차후의 어떤 관리가 전부 다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원해주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지원을 안 하면 안 될 텐데 이것을 국가가 관여하기보다는 그 지원의 그 주관을 하는 단체를 뭔가 다른 쪽으로 돌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예. 뭐 스크린커터 때도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시장경제 원리로 가느냐 국가주의 경제 원리로 네. 가느냐의 커다란 충돌들이 뭐 아담 스미스 시절부터 내려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관변 단체라기보다는 관이 주도하는 민간 단체, 네. 그러니까 관이 주도한다기보다 관이 어떤 지원해주는 네. 민간 단체가 나와서 실제 실무진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는 형태면 참 바람직하겠는데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참.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 같지는 않은데요. 여하튼 이 붉은 돼지가 이번 주에 개봉해서 또 관객들에게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어떠한 반응을 얻어낼지가 또 주목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영화들 필름 2.0의 이지은 편집장과 함께 미리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붉은 돼지 중에서 클럽 여가수인 진아가 부르는 샹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버즈가 여물 무렵. commence la faille en gouttes de sang. Mais il est bien court le temps des cerises pendant de corail quand cailloux rêvons. J'aimerais toujours le temps des cerises, c'est de ce temps-là que je garde au cœur une pelée ouverte. 이번 주에 개봉하는 유일한 한국 영화죠.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중에서 패트 페이지가 부른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초보경찰 병기 차태현이 온천 휴양지 유성에서 벌이는 이야기들인데요. 온천파 두목인 석도 박영규를 검거하고 한편으로는 또 짝사랑 중인 그 볼링장 여직원 민경, 그 김선아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꿈인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라. 영화를 못 봤어요, 저 아직. 제목이 참 심상치가 않죠? 자, 갑자기 해피 에로라는 그 제목을 읽다 보니까 이 이종찬 씨의 사연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네요. 예전에 언젠가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에 남친 뽀뽀권을 행동에 옮겼다고 사연을 올려주신, 이거는 에로랑은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눈에 들어왔을까. 아주 어렸을 적에 첫사랑과 첫 뽀뽀를 했던 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남친 뽀뽀권이라는 게 남자들 사이에는 존재하나 봐요?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아, 이종찬 씨가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 남자친구는 뽀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괜찮네요. 다만 이 뒤에 나중에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마늘과 맥주 냄새가 참 인상적이었다고 하셨네요. 아, 그 톰 서의 모험을 보면요. 심지어는 그 어린 톰도 베키한테, 베티인가요? 베키였나? 예, 베키한테 뽀뽀를 하기 전에 열심히 껌을 씹었는데 이종찬 씨는 왜 그랬어요? 여하튼 덕분에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정확히 알고 계신 셈이네요. 그렇죠? 사랑의 추억. 예, 또 근사한 사랑의 추억 중에 하나예요. 아, 김명렬 씨 반갑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인턴 사원으로 일한 지 한 두 달 되어 간다고 하셨죠? 생활은 안정됐는데 아직 가끔가다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우다다다다다 말을 하면 멍해지곤 한다고요. 아, 그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 살면요, 머리가 멍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저도 알죠. 전 특히 수업 시간에요. 저는 그 미국에서 그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수하게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으로 저는 열심히 말을 구성해요. 나도 이런 말을 꼭 해야지 하고 말을 딱 하려는 순간 벌써 이야기 주제는 다 지나가고 저는 결국은 수업 내내 말 한마디 못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과묵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외국에 살면 그렇죠 뭐. 그래요. 사람들이 가끔 열심히 말하는 게 우다다다로 들릴 때가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아픈 게 제일 서럽죠. 특히나 그 외국에서 의사 찾아가려면 가끔 전문 영어 쓰고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전을 갖고 계셔야 돼요. 병원 가시기 전에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또 일본에서 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국제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갑자기. 박증환 씨, 어르신이세요. 굉장히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영화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박증환 씨는 일본에 있는 넷째 누님의 셋째 딸 카츠의 31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시간을 제대로 맞췄는지 모르겠네요. 녹음을 해서 연말에 일본에 갈 때 선물로 전하고자 한다고 하셨죠. 3년 전에 그 자형과 헤어지게 됐는데 세 딸 중에 누님과 성격이 닮은 그 카츠의 마음 씀씀이가 늘 고마웠다고요. 인연이 닿지 않아서 회사 일에 얽매여 있긴 하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카츠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신청하신 음악이 있는데 바로 모정이에요. 옛날 영화죠. 고전 영화. 한국 동란을 배경으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비극으로 끝난 중년 기자와 여간호사의 짧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영화 모정의 배경음악을 신청한다고 하셨어요. 참 이거 희한하네요. 오늘 개봉하는 신작 영화들 쭉 음악을 들려드리다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니까 헬리킹 감독의 55년도 미국 영화죠. 윌리엄 홀덴과 제니퍼 존스가 주연을 했었는데 제니퍼 존스가 그 홍콩 여자로 나왔어요. 참 그 제니퍼 존스처럼 그렇게 뭐랄까 좀 와일드하게 생기고 가장 서구적으로 생긴 여자가 홍콩 여자로 분장을 하고 그 차이나 칼라의 옷을 입고 나온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그 미국에서 영화 공부하면서는 이 영화가 가장 그 오리엔탈리즘의 그 극단적인 영화로 예를 들어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자, 홍콩을 무대로 한 이 멜로 영화, 그 스윈의 자전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런 영화죠. 이 중에서 음악은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박중환 선생님, 박중환 어르신 듣고 계시죠? 녹음 준비하셨나요? 모정 중에서 Four Aces가 부르는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